Cuando tu radio intenta decirte algo, escucha las señales y sintoniza el tiempo del corazón. Por la mejor radio online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Estás a 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El tiempo del corazón. Descubre las frases de amor que pueden albergar tus canciones favoritas. Lo escuch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Comienza tu viaje auditivo por Asia. Yoon-jin es el segundo integrante de Shinhwa en anunciar su matrimonio y casarse. Yoon-jin de Shinhwa anunció a través de una carta la noticia de su matrimonio. En ella se vio avergonzado ya que el público y en especial sus fans se dieron cuenta de la noticia por otro medio y no por él. Es por eso por lo que mediante una carta escrita a mano publicada en Twitter reveló lo siguiente. Querido Shinhwa Shang-yo, nombre de su fan club. Me siento feliz y emocionado por escribirles así. Quería dejarle saber a Shinhwa Shang-yo la noticia primero, pero estoy decepcionado por saber que fue revelada a través de un artículo. Sin embargo, decidí tomar esta pluma con el fin de contárselos directamente. Desde que era niño, era mi sueño empezar una familia feliz. Ese sueño ahora se convierte en realidad. Me he asegurado de que pueda sufrir cualquier dificultad con esta persona a mi lado, que siempre me ha dado fuerza con su energía positiva y brillante. Trabajaré fuerte para vivir una buena vida y saludable sin decepcionarlos a todos. Sinceramente rezo para que nuestros encantadores fans también experimenten solo cosas felices en sus vidas. A ustedes, quienes me han mostrado demasiado amor por tanto tiempo, muchísimas gracias. También realizaré mi mejor esfuerzo promocionando con una sonrisa para que pueda acercarme a Shinhwa Shang-yo con una imagen incluso mejor. Siempre los amo. Los finales felices en las historias de amor de nuestros idols nos encantan. Y más nos encanta que sus sueños se hagan realidad a pesar de lo complicado que puede ser la reacción de los fans. Sin duda el que ellos logren sus sueños nos inspiran a lograr y trabajar por los nuestros. Comienza tu viaje auditivo por Asia. Todos los recuerdos bonitos que he hecho contigo me han completado. Mi corazón quiere gritar lo mucho que se preocupa por ti. Mis flotantes y agitados pasos van hacia ti. Estoy enamorado de ti. Orange, Shinhwa. Baby, I'm in love with you. 이제 나란 너와 만든 예쁜 기억들이 나를 완성시켜줬다는 걸 마음이 외치고 싶어 해널 나이 아끼고 있다고 널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돼줄게 지금 이대로 baby 내 곁에 있어줘 매 시간마다 너와 함께 끝까지 가는 거야 we go all the way 너와의 하루가 설레킨 건 매일매일 너만을 생각해 everyday 너 처음부터 난 love with you 너의 소리 너의 모습 so beautiful 절대 지져놓을 수 없는 우리 둘 넌 나의 변함없는 miracle 온 세상이 너로 꽉 차버렸어 처음 순간부터 눈빛만 봐도 다 통하는 너와 No way, no way. 들떠있는 내 마음 꽃 좋은 사람이 돼줄게. 지금 이대로 baby 내 곁에 있어줘. Baby girl keep shining for you. I'm keep rhyming. 지금이 우리의 best timing. Cause 24/7 you always finding. I got you, you got me. 세상이 끝날 때까지. Let's break it on down, let me break it on down. 알아줘 내 마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내가 가진 모든 행복을 널 위해 쓰고 싶어. 계절이 수십 번 바뀐대도 난 널 위해 노래할게. 날 부르는 너의 목소리는 del corazón. A continuación, cumplimos tus peticiones. Eres la única que me sacó de las sombras. Te necesito en mi vida. Te quiero para toda la vida. Toco a tu corazón, es una dulce serenata de amor. God Seven. Love you better. Oduwajin haneure parattom byeoldeuri sodajyo bogeupeun maeum mot chamgeoseo geulgeok dalyeon jigeum jeo dacheun geotteun dwi neoneun mo halkka dan saenggak malgo nae saenggakeul haesseumyeon hae. Baby hear me, I'm here. Jageun eun jeumsaeiro saemeusi saenamneun haenjuri bimmaneuro nae mani bijeun sun eodeumajeo. Yeah, yeah, yeah, yeah. 달도 별도 도망친 하늘 우리 먹는 거 서로의 눈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를 위해 너의 창을 낙낙 두드려대. 한밤에 love love 사랑해. Can you join in my life? I want you. 만날 들려줄게 밤새 yeah yeah. Double way. Baby I'm counting the days that I can see you again. 이대로 영원하게 시간이 멈췄으면 해. The best I ever had. 눈 감아도 너만 보이네. 나만 믿고 따라와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Yeah, so can lead you through the storm and spread your wings. I love you before and I love you more. 나비처럼 내게 날아와 내 다시 녹여줘. 들린다면 말해줘. 꼭 자꾸만 외쳐 못 본 아이처럼 멈출 수가 없어. Listen to the sun 밤새워 너를 그려 꿈을 꿔. Just the two of us. 네 창을 열어줘. 한참을 잘 못 이루고 너도 날 생각한다면 yeah. 내 이름을 불러줄래. Baby tell me I'm here. 눈이 비치는 넌 오로지 그림자로 널 멈춰 세운다. 흑백마저 색을 입혀 나의 감각을 끌어내. Yeah, yeah, yeah, yeah. 바람마저 잠겨든 하늘 공기 속에는 서러워 숨고. 너는 망설이지 말고 너를 들려줘. 너의 창은 낙낙 두드렸대. 한밤에 love love 세련했대. Yeah, need you in my life. 창을 knock 두드려야 돼. 한밤에 love serenade. Yeah, I need you in my life. I want you for my life. 너의 마음을 knock 그대로 돼. 달콤한 love serenade. 넌 내게 열어줘. Getting closer. 내게 만나 들려줄게. 밤새 yeah. A donde quiera que vayas, el camino es hacia mí. Mis temblorosos labios y ojos nerviosos me lo están diciendo. Tus ojos que me miran, tu tacto que me energiza, nos convierte en uno. La flor del instinto es realmente hermosa. 10 seconds. AOA. 다가와 just 10 seconds.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날 느껴봐 just 10 seconds. Just 10 seconds.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날 느껴봐 just 10 seconds. 주사위를 던져 두 발을 떼어 어디로 가든 전부 내게 오는 기어 한 잔은 넣어서 기대가 돼 두 눈에 깃든 너의 짙은 감정들 날 보는 시선에 날 가둔 손 siempre. Entraste a mi corazón vacío. Gracias por abrazarme. Nuestro día está en este corazón. Espero que eso nunca cambie. You're my world. A 찾아오네요. 꿈꿨던 순간 그대가 보이네요. 텅 빈 마음에 네가 들어와 나를 안아줘서 참 고마워. 난 그대네요. 우리의 하루가 지금 이 마음이 언제나 Could you be my dream? Could you be my world? 가슴 따뜻했던 너의 품안에 Could I be your love? Could I be your hope? 온기를 너에게 보답해줄게. 꿈, 희망, 너희들 내 마음에 Rescátame, cariño. Solo tu toque me puede salvar. Rescátame. Llévame pues al lugar donde estás en un paraíso. Rescue me. Day 6. Thank you.

그대가 그리워서 매일 나 혼자서만 그대를 부르고 불러봐요. 보고파 보고파서 그대가 보고파서 이제 난 습관처럼 그대 이름만 부르네요. 오늘도 난 보낸 줄 알았죠. 다 남김 없이 아니죠 아니죠 난 아직 그대를 못 보내죠. 그리워 그리워서 그대가 그리워서 매일 나 혼자서 está vacío, pero mi noche se llenó de ti. Cuando estoy contigo me olvido extrañamente de todo. Me hace sentir tan bien. Do it, I mean we okay. So, Joe, we're not loving all night. Yeah, you just like a headache. 빨간 꽃들 또래 피파는 뮤직 이 밤의 연결고린 너야 너야 너야 가득 채운 잔은 make me go crazy 템포는 엇박을 dropping 핸드폰은 꺼핀 자리 없어 빨리 와 Yeah, going straight into my head You like a headache 고민거린 skip 다 잊은 채 나타나 dancing 법까지 숨 찰 때까지 널 춤추게 만들지 Hey, 머릿속이 어지럽게 You like a headache How do you feel? 채워진 밤이야 불안함은 눈 뜨면 다 사라져버릴 꿈이야 Gotta wait just for a minute 오늘 밤의 끝까지 다시 달려 감히 upside down 그 안에 너를 던져도 It's okay Yeah, going straight into my head You like a headache 고민거린 skip 다 잊은 채 나타나 dancing 법까지 숨 찰 때까지 춤추게 만들지 Hey 머릿속이 어지럽게 You like a headache 턱까지 숨 찰 때까지 턱까지 숨 찰 때까지 Baby 널 춤추게 하지 느껴져 Yeah yeah yeah yeah 턱까지 숨 찰 때까지 널 춤추게 만들지 Mi corazón late porque ambos existimos juntos. Eres tú quien está en mi corazón y lo hace revolotear. L-O-U, The Boys. You're my only, only one. Yeah, yeah. You're my only, only one. Wow, wow, wow. 그래, 이 순간 네가 너무 빛난단 말이야. 다녀 뒤척거리던 그 brush 나를 괴롭히는 이 초침 소린 더욱 커져만 가지 네 앞에서 당당히 난 baby 내 말할 수 있어 오직 나만이 너의 곁에 아니 바로 옆에 있고 싶어 tell me 나와 같아 You're my only, only, only one You're my only 괜찮아 나만 척 나를 사랑해주길 이젠 바라지도 않아 Love in return 따위는 없잖아 One way 사랑도 it's okay 너란 사람을 yeah. 너무 사랑해 not pray 매일 기도하며 내일을 기다리지 내일부터 just you know You're my only, only, only one You're my only, only, only one 내 완성 널 위한 나만의 fantasy. You're my only, only one. 날 채워줄 수 있는 너니까. Eres la pieza faltante de mi rompecabezas, que finalmente fue puesta. Mi corazón estaba roto, pero estas heridas están siendo llenadas también. De pronto te has convertido en mi todo, como aquellas manos entrelazadas tan fuertes que no pueden ser separadas. No puedo vivir sin ti. 맞춰 나가는 세상이 커져갈수록 텅 빈어져남을 느꼈었지만 어떤 부분인지도 이런 모양일지도 나조차 알지 못했었지만 터져버린 조각 맞추듯이 우리 이야기를 맞춰가고 어딘가 비어있던 내 맘속에 자리하고 있는 piece 난 너 걸 그냥 한눈에 알아보았어 You're my missing puzzle piece 드디어 맞춰진 조각 나 있던 맘의 상처까지 가득 채워준 넌 어느새 내 전부가 됐어 My missing puzzle piece 내게 흠이 있단 게 또 완벽하지 않단 게 날 작아지게 만들었지만 어쩜 그 틈 사이에 서로 채울 수 있게 비워져 있던 걸지도 몰라 안녕 오랜만이야 오래됐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더니 작은 조각이 더 진하게 보이게 예쁘게 함께해줘 함께해줘 널 만나서 난 더 커다란 그림을 그려 You're my missing puzzle piece 드디어 맞춰진 조각 나 있던 맘의 상처까지 가득 채워줘 넌 어느새 내 전부가 됐어 My missing puzzle piece My missing puzzle piece 모든 걸 다 갖는 것보다 무엇하 날 절대로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란 걸 너로 인해 알게 되었어 You're my missing puzzle piece 너무나 눈부신 늘 혼자 맞춰갔던 세상 속 한 장면이 되죠 꽉 끼워진 손 뺄 수 없듯이 너를 빼고 완성될 수 없으니 우린 서로 잃어버리지 않길 A missing puzzle piece 미싱 퍼즐 피스 Está bien, hay muchas cosas que son así de malas. Cosas que están retorcidas. Cuando tu camisa se ensucia, cuando tu tarjeta de transporte no tiene saldo. Esos días en los que antes de ir a casa te mojas por la lluvia. Si crees que eso solo te pasa a ti, ven y reúnete aquí. Desde ahora aplaude hasta que tus manos te ardan. Clap 70. Basu 17 right here.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들 많잖아. 꼬일대로 꼬인 일들 주머니에 보낸 줄. Yeah. 흰 뒤에 머무들 때 보통 카드 잔고가 없을 때 이럴 때 Yeah. 꼭 이런 날에만 집 가기 전에 비 맞지. 나한테만 일어나시고 깜빡하면 주말은 가고 이거 왠지 나다 싶으면 이리 이리 이리 모여다. Yeah. 지금부터 손에 불 날 때까지 박수 탁탁탁탁. 이때다 싶으면 저 박수 탁탁탁탁. 저기 저기 이리 어제 우리끼리 신이 나자. 이 노래 끝까지 저 박수 어차피 해도 해도 안 돼 쟤도 걔도 얘도 안 되면은 아무 말도 되지 않는 주문이라도 김 수화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 가짜 동발사 야야. 그럴 때가 있잖아. 나 내가 작아지는 기분 말야.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 놓치면 버거 있잖아. 나 나한테만 일어나 싶고 고민의 꼬리꼬리를 물고 이거 왠지 나다 싶으면 지금부터 손에 불 날 때까지 박수 이때다 싶으면 저 박수 저기저기 이리 오지 우리끼리 신이 나지 이 노래 끝까지 저 박수 la camé demasiado. La calidez que queda entre mis dedos, los recuerdos que con cariño permanecen en mi corazón. No quiero perderlos. Leaf, Park Bo Jong. Sad.

살과 살이 부딪힌 내일 옷은 땀이 젖어 들어가고 única y exclusivamente por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